허브스 뉴스. 2021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입니다. 선발 인원은 85명이며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021 현대 엔지니어링 스마트 건설기술 공모전 안내입니다. 건축, 주택을 포함한 5가지 공모 분야 중 하나를 택해 분야별 특정 주제에 대한 솔루션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 엔지니어링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서포터즈 모집 안내입니다. 선발될 경우 대한민국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참여형 종합축제의 전반적인 행사 보조를 하게 됩니다. 모집기간은 9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과 미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 제약사 GC 녹십자가 존슨앤드존슨 자회사인 얀센과 위탁 생산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하 백신 예약률이 70%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얀센 백신의 국내 위탁 생산이 백신 공급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설릉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 배달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숨진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기다리다가 화물차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어 출발했는데 운전석의 위치가 높아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 일반노조 배달 서비스 지부는 성명을 내고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을 설립해 저렴한 보험료, 의무 유상보험,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 입국자 중 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4명은 지난 8월 26일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받은 PCR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아 재검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코로나19 재검사 결과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4명 중 2명은 성인이고 나머지 2명은 10세 남자, 11세 여자 어린입니다. 의료진 검진 결과 4명 모두 경증 환자로 확인됐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9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조윤희, 기술의 김용성,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